이제 평일은 좀 마른 동안 다시 열리는 기상 캐스트 쳇바퀴 속에서만 될 수 있는 햄스타 맛집이란 건판 아무거나 하는 나도 유명하다니까 냠냠 내 용물보단 예쁜 포장지 높이 올라가기 위해 내려가는 꼬랑지 공장에선 원하지 순백색 도화지 어두운색 광산 불 필요한 너다 지하 경기장도 뿌리 내린 정치판 내게 제가 있다면 그건 솔직함 까딱하다가 맹수 때의 먹이감 여기선 정직함이 걸 거짓말 진실은 왜곡되고 있지 덕도 서서니 그 어진 시험질도 검토 어두컴컴한 빛줄기 들지 않는 터널 안에서도 바쁘지 자고 치는 go stop 가리온이 말해 껍데기는 가래 그럼 누가 남아 이 판에 음반은 안 나와도 매번 공연장이 이상해 가봐야 해 치과 What do you think? You stepped in my shadow But I didn't get my hands on Get my hands on Fucking innocent 비어있는 잔이 빨김 이 fucking poison 숨을 내세 래퍼 주절되는 track 그 이전에 자위하는 밤 내 바지와 왼팔의 chemistry I don't give a fuck about the world they sing But I really give the fuck about the judges playing 숙여대는 고개 내 이마가 땅에 닿게 더 bless bless bless 너네들의 ass fucking swear 늘어난 인파 인사와 비판 빈잔 위에 늘어난 지장과 칭찬 칭찬을 위한 imitated visions rock DVD CD Teach me this You stupid and you stupid 거울을 보면 내 뇌이며 새 뇌에 내 안에 바게주의 시험에 들기 전 미리 맞춰야 하는 수위 무릎을 치며 하품나 딩딩 Do it we just play We just fucking work 그녀가 나에게 줬던 본모는 겨울 드라마의 주인공을 보며 쉬는 숨 브릉브릉 움직이는 중 훔치기 전 부질없는 꿈 Never break 계속 바뀌어가는 pace 나는 선택을 해야 돼 다가오는 때 매일 변하는 흐름에 지어지는 배 Everyday every minute 내게 내려지는 해 What do you think? You stepped in my shadow But I didn't get my hands on Get my hands on Just a walk, she didn't act so much. 살아남기 위해 웃으며 악수만.